지령에 눈이 내리면 나인 줄 아세요. 바위처럼 든 은한 정근을 감싸 안을게요. 푸른 조선의 향기 속에 그대 숨결 느낍니다. 파란 되어 눈꽃 되어 창극 그대와 함께입니다. 사랑하는 나의 결을 우리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 확장 가슴으로 위로 조선의 아들 같다.